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문경 거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기천 작사, 임윤상 작곡인 노래 문경 거개는 조체 39, 1950년에 창작된 전시가요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우리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백졸불굴의 투지와 혁명정신,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깊이 있게 반영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요는 심오한 사상예술성으로 해서 우리나라 음악사의 뚜렷한 자학을 새긴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턱에서 잠든 다음 순서로 노래 내 고향의 종둔 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체 작사 리면상 작곡인 노래는 주체 40일 1952년에 창작된 존시가요입니다. 노래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려가던 종둔 고향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려는 우리 인민군 존사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불굴의 의지, 혁명적 락관주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숭고한 사상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며 의지적인 선율에 의하여 정서 깊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율은 순차적인 진행으로 은은하게 흐르다가 점차 음진행의 폭을 넓히면서 격동적이며 무게 있게 울립니다. 노래는 심오한 주제 사상적 내용과 감동 깊은 음악 형상으로 예수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 해방 전쟁 승리로 거무추동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